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 눈빛을 바라봐도 다 알 순 없잖아 나에게 말해줘 네가 원하는 걸 쓸데없는 기대 따위 하지 말고 넌 내게Yeah.